또 쌓고 쌓다 보면 무너지. 언젠가 그 바닷가 모래탑에서 하얗게 하얗게 웃던 얼굴 반짝이던 눈동자요. 바람결에 불려갔나 정을결이 씻어갔나 노을 타는 모래불에 갈매기 소리. 사람이라 노래했던 갈매기 소리. 갈매기